HUBS 턴 온 더 에코 라이트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경의 빛을 밝히는 아나운서 허브스 에코라이터 성재훈입니다. 저번 주 목요일에 처음으로 전해드린 환경의 불을 밝히는 이야기 ESG 경영기업 소식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CJ 올리브영의 소식을 담은 저번 주에 이어 이번 주 역시도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기업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ESG 경영 사례는 바로 커피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알고 있을 유명한 프랜차이즈 기업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코로나 이후 고조된 지구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반영해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윤리 경영이 여전히 현 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만큼 ESG 경영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턴 온 더 에코라이트에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살펴보고 우리도 그에 발맞춰 환경을 위한 행동에 동참하며 환경의 불을 함께 밝혀봅시다. 여러분, 우리 함께 턴 온 더 에코라이트. 여러분들은 한국의 대표 프랜차이즈 카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은 어딘가요? 인간의 정신에 영감을 불어넣고 더욱 풍요롭게 한다. 이를 위해 한 분의 고객, 한 잔의 음료, 우리의 이웃에 정성을 다한다. 오늘 함께 환경보호의 불을 켤 기업은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스타벅스의 배럴 투게더 프로젝트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스타벅스에서는 환경이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야 할 자산이라는 것을 되새기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일회용품 사용률 0% 도전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특히 스타벅스 코리아의 경우 일회용품 절감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요. 2018년부터 전 세계 스타벅스 최초로 전 매장에 종이 빨대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빨대 없이 사용하는 뚜껑도 함께 도입하며 일회용 빨대 사용량을 연간 40% 이상 감축시켰는데요. 0%라는 수치가 주는 부담에 대해 한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관계자는 책임감이 큰일이다 보니 그 누구도 선뜻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가 시작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며 파트너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천천히 해결해 나간다면 일회용품 사용률 0%라는 목표도 이룰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또한 새로운 가치를 반드시 브랜드 로고를 통해 전해야 한다는 관습을 버리고 매장 내 사용되는 리유저블 컵에 스타벅스 로고 없이 사용 중인 곳이 다수인데요. 스타벅스는 올 7월부터 몇몇 제주 지역 지점에서 스타벅스 지속 가능성 프로젝트인 일회용 컵 없는 에코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유저블 컵 사용과 더불어 에코 매장에는 컵 회수 기계와 함께 직접 세척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돼 있는데요. 환경을 위한 작은 움직임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을 독려하는 모습이 인상 깊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사업에 함께 동참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플라스틱 컵 없이 텀블러를 사용해 음료를 테이크아웃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턴온도 에코라이터 마스터 김진선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환경 꿀팁은 바로 커피 캡슐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법인데요. 코로나 영향 이전부터 우리나라 전체 커피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덩달아 캡슐 커피 소비도 엄청나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같이 늘어난 일회용 캡슐 용기의 배출량도 이미 사회 문제가 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커피 캡슐을 만드는 알루미늄은 재활용도 재활용이지만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소재인데요. 분리배출이나 재활용이 반드시 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터라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최근 TV 예능 프로에 등장한 김경남 배우가 커피 캡슐을 정말 꼼꼼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분리배출하는 모습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커피 캡슐 전체를 그냥 플라스틱으로 분류할지, 내용물과 껍질을 분리해야 하는지, 또는 그냥 모두 일반 쓰레기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제작 시부터 커피 캡슐 용기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으며 대부분의 브랜드가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을 사용하기 때문에 원활히 수거만 된다면 재활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커피 캡슐을 공급하는 회사에 따르면 다 사용한 커피 캡슐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해당 회사에서 제공한 커피 캡슐 회수 봉투에 넣어 직접 회수해가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캡슐 커피의 용기 구조는 뚜껑, 상단 필터, 원두 커피, 하단 필터, 바스켓 이렇게 총 5단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소재가 혼합되어 있는데 이는 구조적으로 분리배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번거롭더라도 환경을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선 첫째로 커피 캡슐의 비닐 뚜껑을 커터칼로 오려내 안에 커피 찌꺼기를 꺼내줍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상단 필터와 비닐, 하단 필터, 바스켓을 분리하고 쓰레기를 분류해주는데요. 완전히 건조시킨 커피 가루는 바로 탈취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커피 캡슐과 원두 가루, 이제는 그냥 버리지 말고 조금 귀찮더라도 현재의 시간을 투자해 미래의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갈 우리의 시간에 행복을 더하는 건 어떨까요? 네, 여러분, 오늘의 제로웨이스트 코너에서는 캡슐 커피를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법을 배워봤습니다. 사용량이 급증하는 물건이 점차 다양해지고 많아지는 만큼 해당 물건을 정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인지하는 것도 환경보호의 발걸음의 시작이겠죠?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에 이어서 스타벅스 코리아는 카페의 메뉴에서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식물 기반 음료 및 푸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제품 카테고리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전했고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탄소 감축 효과 및 건강을 고려한 음식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는 만큼 관련한 고객 경험을 확대해 나가기를 목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ESG 경영의 모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제품 라인업 강화 등 우리 농가와의 상생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행보가 더욱 진정성 있게 다가올 수 있었던 점은 바로 ESG 사업 계획이 오로지 친환경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사회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오고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업 혼자만이 아닌 배러 투게더, 함께 더 나아가는 미래를 위해 우리는 느리더라도 꾸준히 환경을 위한 움직임에 동참하는 에코라이터가 됩시다. "알고 보면 달리 보이는 환경 보호를 위한 기업의 발걸음." 이번 주 환경 보호를 위한 불은 스타벅스와 함께 켰습니다. 하고 여러분들도 환경 보호를 위한 불켜기에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요? Turn on the Ecolight. 다음 주에도 현명하고 똑똑한 소비를 위한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진선, 기술의 구본규, 저는 Hubs 에코라이터 성재훈이었습니다. HUBS